다음으로 조국통일사상리론 제8회 박철만 선생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조국통일 3대 원칙 가운데서 평화통일의 원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의 둘째 원칙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우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통일 문제 해결에서 견지해야 할 민족 공동의 통일 원칙, 기본 방법입니다. 조국 통일을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는가 하는 것은 통일 문제 해결에서 원칙적 우위를 가지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통일의 실현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생사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참화를 입지 않고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일으키는가 아니면 민족적 비운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은 결국 조국 통일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평화통일 원칙의 본질에 대해서와 그 실현에서 나서는 기본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체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통일 원칙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은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의 염원에 맞게 북과 남 사이의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할 때에 대한 원칙은 본질에 있어서 조국 통일 문제를 동족끼리 싸우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통일 문제 해결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원칙입니다.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전제는 무력 행사에 우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의 원칙이 통일 문제 해결에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되는 것은 우선 그것이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을 반영하고 있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분열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결코 동족끼리 서로 피를 흘리면서 싸우기를 원치 않고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결의는 그 어느 민족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외세를 물리치는 수많은 싸움을 통해서 평화가 귀중함을 뼈저리게 체험한 민족입니다. 북과 남이 서로 싸우기를 바라는 것은 거기에서 오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와 그 추종 세력들 뿐입니다. 나라의 통일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조국 통일의 근본 목적과 우리 인민의 지향에 완전히 부합됩니다. 따라서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평화 통일의 원칙이 통일 문제 해결에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되는 것은 또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세계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것은 진보적 인류의 공동의 염원이고 시대의 지향입니다. 하기에 국제 관계에서도 우견상이나 분쟁을 무력 행사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관례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으면서도 국제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조국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 위협인 동시에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자주 위협의 한 고리입니다. 그런 것만큼 조국 통일은 우리 인민의 우사와 요구에 맞을 뿐 아니라 인류 공동의 염원에도 부합되게 해결돼야 합니다. 평화를 바라는 시대의 고세찬 흐름 속에서 세계 절대 다수의 진보적 인민들은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을 일치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만일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우리나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견지에서 봐도 조선 반도는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에 놓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도화선으로 해서 아시아와 세계로 전쟁이 확대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평화 애호 인민들도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를 전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세계평화 애호 인민들의 지향과 리익에도 배치됩니다. 조선의 통일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커다란 공헌으로 대고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 세계의 건설을 지향하는 세계 인민들의 리익과 염원에도 부합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정 일관한 입장은 동족끼리 싸우지 않고 외세의 간섭이 없이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조국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때 대한 우리 당의 입장에는 견결한 반제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 때 대한 원칙에는 동족끼리 유혈을 피하려는 숭고한 민족애가 관통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 당의 입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의 염원에 맞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 때 대한 원칙은 우리 당의 숭고한 민족애와 동포애를 체현하고 있는 조국 통일 실현의 기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평화통일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요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국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자면 우선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완화하고 조국 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북남 사이의 어해와 불신을 풀고 호상리해와 신임을 두터이 하면서 민족적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할 뿐 아니라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긴절하고도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될 뿐 아니라 오해와 불신을 낳는 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원적인 문제가 풀려야만 북과 남 사이의 긴장 상태와 불신임을 없애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상 신뢰의 기초 위에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조선반도는 세계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열점 지역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방대한 군사력이 대치돼 있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외세의 방대한 침략 무력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 기지들에 항시적으로 배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이 절대로 마련될 수 없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극적인 사변들이 펼쳐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평화 애호적인 노력과 우지에 의한 것입니다. 조선 반도에서 항시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교카의 악순환을 끝장내는 것은 조선 반도의 평화보장,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절박한 요구입니다. 외세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 정책에 집요하게 매어 달리는 한 조선 반도의 평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고 북과 남 사이의 오해와 불신의 해소,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조선 반도의 항시적으로 긴장 상태가 조성돼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이 있는 조건에서는 북과 남 사이에 구웠던 접촉과 대화도 웅당한 결실을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족의 진정한 단합과 통일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외세는 조선 반도에서의 평화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무분별한 전쟁 책동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 민족은 외세와 남조선 허전분자들의 무분별한 전쟁 책동과 대결 서동을 짚으시기 위한 거적적인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야 합니다. 조국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자면 또한 조국 통일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며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실현해야 합니다. 대화와 협상은 조선 반도에서 유혈적인 충돌을 피하고 나라의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대화와 협상의 가장 큰 정치적 우위는 평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된다는 데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자면 구애 리마는 대화 당사자들의 입장과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와 협상의 막대에서 제도 통일의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대화와 협상 마당을 나라의 영구 분열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그러한 대화와 협상은 평화 통일을 위한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은 물론 사실상 아무런 우위도 없습니다. 통일 지향적인 대화와 협상만이 진정한 통일 대화, 통일 협상으로 될 수 있고 이러한 대화와 협상을 진지하게 추진시켜 나갈 때에만 평화 통일의 대문을 하루빨리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과 함께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실현해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은 어디까지나 서로의 오해와 불신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실현돼야 합니다. 조국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자면 오늘 민족 공동의 소중한 열매인 평화 번영의 실천 강령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당의 두팀없는 자주통일 의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해 오늘 북과 남 사이에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돼서 조선 반도에는 평화 번영의 시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에 의해 마련된 역사적 사변입니다. 온 결의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사상과 리념, 제도와 정견의 차이와 같은 모든 차이점들을 뒤로 미루고 떨쳐 나섬으로써 오늘의 투쟁을 자주 통일해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